홉스 뉴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최대 학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팅센터에서 2021학년도 한양인 영어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2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을 모집하며 국제학부,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생 및 교환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학술정보관 주관 도서관 아카데미 2021년 11월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며 한양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하이루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연구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36%와 35%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의미하며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와는 달리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두 후보 뒤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5%와 4%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N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인 18일, 1일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위 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 수치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4달 진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긴급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 추이와 일상회복 개편 여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 위즈가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8-4로 승리하며 창단 8년 만에 2021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T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 구장에서 펼쳐진 한국시리즈 4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정규리그 1위 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패넌트레이스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한국시리즈 무대까지 올라온 두산은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는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정규리그부터 포스트시즌까지 1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국내 프로야구 리그는 내년 4월 2일 새로운 시즌으로 개막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11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